길이란 벽 앞에 sailing 난 멍하니 멈췄어 오해들이 쌓여 만든 barriers 키보다 커져가 세 단경 너머에 아이 상처들이 남겨와 그 위로 뚜렷해져간 hatred 각자가 만든 빛들은 faded 그렇지만 알고 싶어 너라는 미지 한 걸음씩만 가까이 널 열어주겠니 꺼져간 내일이 다시 빛을 찾아가 쏟아지는 빛 속아른 매일이 또 맑게 개어가 빼일 듯한 날 선말 귀를 닫게 하지만 넌 내 귀를 알게 만들지 넌 내 마음을 열어 like magic 그럴수록 궁금해져 너라는 미지 내 맘이 닿는 모든 곳에 네가 있으니 확신이 느껴져 그려왔던 꿈 Now dreams come true 너 이곳에서 이대로 forever 머물 뿐만 싶은 걸